항상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가끔씩 아직 먼 미래까지 불안해하지 걱정하지만 널 괴롭히지만 내겐 완벽한 사람인걸 숨만 쉬어도 화장 안 해도 넌 아름다워 눈부셔 하루에 한 번만 널 생각해 더 이상은 안 돼 아껴둘 거야 힘들었던 하루의 sunshine 그때만 있어준다면 오케이 그걸로 돼 이런 말 넌 싫어했지만 행복해 하지만 여전히 넌 불안해했지 의심하지만 널 괴롭히지만 사실 순진한 사람인걸 사랑스런 눈웃음 넘칠 때 넌 안